멈춰있던 기억 속에 눈을 뜨는 나를 보네. 마음속 깊이 새겨진 작은 조각 하나까지 빛으로 밝혀줄래. 반짝이게 어둠 속에 덮인 진짜 맘을 봐. 여기 listen to your heart. Don't be afraid to let them show. Uncover your mind. Uncover your mind. Uncover your mind. Yeah. 기억해 지금 이 순간을. 주위는 점점 투명해져. 손댈 수 없이 눈부실 만큼 빛을 내는 하나의 starlight. 더는 없어. Never say never. 새롭게 시작해. 새롭게 시작해. 가득히 펼쳐봐. Listen to your heart.